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Y en tiempo pasado hemos estudiado en detalles y cómo entregarse a Dios.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Y hemos estudiado cómo estar diferenciado del mundo. 세상과 구별되는 삶에 대해서 서론적인 것을 공부했는데 오늘 다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Y hemos estudiado introducción de cómo vivir el mundo diferenciado del mundo. 여러분의 교재는 3과입니다. Y ahora es el capítulo 3 en su material. 3과에 서론해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결단하는데 왜 제자는 그토록 없는가? 그런 ahora, 질문이 있습니다. Ahí aquí hay títulos, hay muchos cristianos y deciden muchos, pero no hay muchos discípulos. 바울이 제시한 한 가지 이유는 정말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Y ahora nosotros vemos cristianos diferenciados del mundo, son muy pocos. 구별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Y para estar diferenciado del mundo lo que es absolutamente necesario es el cambio, renovación. 변화를 위한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Y hay dos mandatos para recibir renovación. 첫 번째 명령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부정의 명령입니다. El primero mandato es no imitarse el cosa de este siglo. 두 번째 명령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El segundo es el mandato positivo. Esto es el recibir renovación por entendimientos. 첫 번째 부정적 명령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입니다. Y ahora el primero es y no imitar a este siglo. 본받지 말라의 단어의 문법적 의미를 보면 첫 번째 수동태입니다. Y ahora observando la gramas de esta frase, este es un pasivo. 세상은 능동적으로 우리를 형성하며 적응시키고 변화되게 만듭니다. Y el mundo nos hace cambiar. 두 번째 명령문입니다. Y hay un mandato. 이것은 명령이며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를 포함한 금지입니다. Y esto es una prohibición incluyendo nuestra voluntad. 세 번째는 현재 시제입니다. Y ahora es el tiempo de este verbo es presente. 금지된 것은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Y ahora lo que está prohibido es lo que ocurre ahora. 이 세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Y ahora qué quiere decir el este mundo? Este siglo, 현재의 세상 체계 곧 사탄이 부추기는 세계관이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육신입니다. Y ahora esto es el nuestros deseo carnal que nos forza aceptar el sistema de este mundo. 요한일서에서 이 세대의 명확한 모습을 말해 줍니다. El primer Juan nos explica qué es eso todo. 요한일서에서는 세 가지의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Y primera Juan nos explica tres deseos de carne.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Y ahora es deseo de carne.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Y ahora y otro es el deseo de los ojos.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Y ahora es el gloria de este mundo. 사탄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Satanás nos engaña diciendo de que él va a dar tres cosas. 첫 번째는 안정감입니다. Primero es el estar seguro. 두 번째는 만족감입니다. Y segundo es satisfacción. 세 번째는 소속감입니다. Y ese es el sentido de pertenecer.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Y ahora es lo que quiere decir que no conformar a este siglo.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세상 체계의 영향력과 압력으로 자신이 변화되게끔 내버려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Y eso quiere decir y por la influencia y presión de este mundo y no se conforme el sistema de este mundo. 첫 번째 명령은 부정적인 명령이었습니다. Y primero el mandato es el mandato negativo. 두 번째는 긍정적 명령입니다. El segundo mandato es el mandato positivo.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Y ahora renovación renovación por vuestros entendimientos. 변화를 받아의 문법적 의미는 첫 번째 수동태입니다. Ahora recibir renovación estos el en grama esto es el un pasivo.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Porque Dios nos hace cambiar. 두 번째는 명령문입니다. Y ahora viene el mandato. 우리의 의지를 포함한 명령입니다. Y ahora este mandato incluye nuestra voluntad. 우리는 변화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해야 합니다. Y nosotros todos necesitamos cooperar con Dios para recibir renovación. 세 번째 현재 시제입니다. Y ahora este es el presente. 단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되풀이 되는 과정입니다. No solamente es una vez, pero debe ser de manera repetida.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Y esto es el proceso que se repite.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Y ahora recibir renovación de su entendimiento. 새롭게 하는 것은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1절의 관점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Y cuando nosotros enfocamos a Romano 12, así recibimos renovación. 새롭게 함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싸움터가 바로 마음입니다. Ahora y renovación esto empieza de nuestros entendimientos. 세 번째로 새롭게 함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이며 y también el renovación viene por obra supernatural de Espíritu Santo.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Y esto es aplicar la palabra de Dios en la vida de los cristianos. 어떻게 우리가 변화됩니까? Y cómo podemos recibir renovación?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y viendo segundo Corintio 3:18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Y vamos a buscar segundo Corintio 3: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Por tanto nosotros todos mirando a cara descubierta como en un espejo la gloria del Señor somos transformados de gloria en la misma imagen como por el Espíritu del Señor. 이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Y cuando nosotros miramos hacia Dios nosotros recibimos renovación.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Y de adentro y completamente recibimos cambio. 말 그대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Y el como la palabra dice y recibir un cambio grande es renovación.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Y como un gusano se convierte en mariposa, así es el cambio.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셨습니다. Y nuestro Señor Jesucristo él se transformó en monte de transfiguración.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La palabra de Dios nos renueva en nuestros entendimientos.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Y necesitamos esos para vivir una vida de renovada.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Y solo recibiendo renovación en entendimiento, ¿qué quiere decir eso? 순간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과정을 기초로 매 순간 하나님께 전심으로 협력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내적 사고와 외적 행동을 온전히 변화시키도록 맡기라. Solo recibiendo renovación en nuestro entendimiento. ¿Qué quiere decir eso? Y cada momento y por el proceso de Espíritu Santo de renovar nuestro entendimiento y con cooperación a Dios y dejando a Dios que cambie nuestro pensamiento interno y nuestro acto exterior. 자, 이제 변화의 실제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Y vamos a observar cómo hacemos el renovación, prácticamente renovación.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Y cómo podemos recibir renovación? 크게 두 가지입니다. Podemos clasificar en dos maneras. 첫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Y primero es por la enseñanza.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Y segundo es por entrenamiento, por 먼저, capacitación. 먼저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Y vamos a estudiar de enseñanza. 여러분이 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Y vamos a pensar de nuestro manos. 손가락이 다섯 개 있습니다. Y tenemos cinco dedos. 손가락 하나하나가 우리의 가르침을 묘사합니다. Y ahora cada dedo representa una enseñanza. 첫 번째 새끼 손가락은 듣기입니다. Y ahora el último este dedo es por escuchar recibimos enseñanza.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 것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Es muy importante que nosotros escuchamos sermón de otra persona.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Y necesitamos escuchar muchos sermones.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Hay que escuchar muchos seminarios. 테이프나 CD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Y también hay que escuchar muchos grabados de tape y CD. 저는 30년 전부터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Yo hace 30 años empecé a escuchar tape de sermón. 테이프를 모았습니다. Y coleccioné muchos tapes. 돈을 주고 테이프를 많이 샀습니다. Y también compré mucho tape para aprender. 매일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Y todos los días yo escuché tape. 저한테는 테이프 6천 개가 있습니다. Yo tengo 6,000 tapes. 그 테이프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Y esos enseñanza de esos tapes me dio mucha enseñanza.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지 않고 하루 종일 가르칠 수 있습니다. Yo sin ver ningún texto puedo enseñarles todo el día sobre la Biblia. 구약을 하루 종일 가르칠 수 있습니다. Y yo puedo enseñar a ustedes sobre el Antiguo Testamento sin ver nada a ustedes todo el día. 신약을 하루 종일 가르칠 수 있습니다. Y también el Nuevo Testamento.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Porque yo escuché mucho.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Y por eso escuchar es muy importante.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Y porque fe viene de escuchar. 대신들도 많이 들으십시오. Y por eso necesitamos escuchar mucho. 친구들에게 테이프를 빌리십시오. Y que consiga de sus amigos esos tapes valuables. 유명 설교자들의 테이프를 들으십시오. Y necesitamos ese tape de predicadores famosos. 두 번째는 읽기입니다. Y segundo es leer.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은 읽기를 읽기입니다. 읽기. Ahora es el cuarto este dedo representa leer. 성경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80시간에서 100시간 내에 읽을 수 있습니다. Dependiendo capacidad de una persona, pero generalmente de 80 horas a 100 horas puede leer toda la Biblia una vez. 신약은 하루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Y Nuevo Testamento se puede leer en un día. 매일 네 장에서 다섯 장씩 읽기를 바랍니다. Y que ustedes pueden leer 4 o 5 capítulos por día. 적어도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Y entonces usted puede leer todo Biblias, todas escrituras una vez por año. 하루에 15분만 읽으면 1년에 성경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Si usted lee 15 minutos por día, usted puede leer la Biblia completa por un año. 세 번째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Y ahora hay que estudiar la Biblia. 만일 말씀을 깨닫고 싶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Si quiere tener entendimiento sobre la Biblia, hay que estudiar. 성경을 펴놓고 공부해야 됩니다. Y hay que abrir su Biblia y hay que estudiar. 모르는 것은 사전을 찾아봐야 됩니다. Si no entiende, hay que buscar diccionario o algún libro de referencia. 에스라서 7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Y vamos a abrir el libro de Esdra 7:10.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서 7장 10절입니다. 10절. Y dice porque Esdra había preparado su corazón para inquirir la ley de Jehová y para cumplirla y para enseñar en Israel sus estatutos y decretos.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Primero hay que estudiar la Biblia. 두 번째는 내 삶 속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Y segundo es aplicar la enseñanza que aprendí de la Biblia en mi vida.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Y tercero es enseñar a los demás lo que yo aprendí. 공부해야지만 가르칩니다. Y uno tiene que estudiar para enseñar. 네 번째는 외우기입니다. Y cuarto dedo es memorizar. 성경의 중요한 구절을 외워야 합니다. Y ahora uno tiene que memorizar frases importantes de Biblia. 저는 스무 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Yo recibí el Señor cuando yo tenía 20 años.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 달 안에 500 구절을 외웠습니다. Y después de recibir al Señor en tres meses yo memoricé 500 frases de Biblia.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500 구절을 더 외웠습니다. Y en seis meses y otro 500 versos de Biblia. 30년이 넘었습니다. Y ahora ya pasó 30 años. 지금도 기억합니다. Y ahora yo tengo todo en mi cabeza.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Y memorizar es muy importante. 우리에게 유혹이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Y cuando viene la tentación, nosotros podemos rechazar por la palabra de Dios que tenemos.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Y cuando tentación y tribulación viene, y podemos ganar ese tiempo por las palabras que tenemos. 우리가 슬픔에 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합니다. Y cuando nosotros estamos en tristeza, la palabra de Dios me consuela. 우리가 지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줍니다. Y cuando estamos cansados, la palabra de Dios nos consola. 그래서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Y por eso hay que tener las palabras memorizadas. 다섯 번째는 묵상하기입니다. El quinto dedo es el meditar. 묵상하는 것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Y meditar es pensar muchas veces. 이것은 제일 어려운 단계입니다. Y esto es algo más difícil. 시편 1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Y vamos a abrir el Salmo 1.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Ahora el Salmo 1 habla de bien personas bien aventurada.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Y qué tipo de persona es el buenaventurados?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Y versículo 2.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Y dice sino que en la ley de Jehová está su delicia y en su ley medita de día y de noche. 묵상하는 사람들은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La persona que medita será como árbol plantado junto a corriente de aguas que da su fruto en su tiempo y su hoja no cae y todo lo que hace prosperará. Amén. 묵상하는 것은 읽은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Y meditar es lo que lee y lo piensa en profundo. 자꾸 여러 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Y pensar otra vez y otra vez. 소가 풀을 먹고 자꾸 씹습니다. Y vacas ellos comen pasto y después y lo mastica y mastica. 목으로 넘깁니다. Y eso pasa por su por dónde? Por garganta. 다시 넘깁니다 입으로. Y de aquí del estómago sale otra vez a la boca. 다시 씹습니다. Y mastica otra vez. 그것이 묵상입니다. Esto es meditación. 우리는 다 묵상할 수 있습니다. Y todos nosotros podemos meditar la palabra de Dios. 무엇인가를 염려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묵상할 수 있습니다. Si alguna persona sabe preocupar, esa persona puede meditar también.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Piensen un poco. 만일 내가 오늘 죽는다면, si yo hubiere muerto hoy, 생각해 보세요. Piensen un poco. 만일 내가 죽는다면, si yo muriere hoy, 내 배우자는 재혼할 것인가? Ah, mi esposa o mi esposo se va a casar otra vez. 만일 내가 죽는다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Si yo muriere hoy